저는 뒤늦게 지난 주간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휴가 코스는 에버랜드 이틀, 롯데월드 하루, 서울랜드 하루, 죽다 살았습니다. 네, 저희 딸들만 신났죠. 여러분도 어떻게 휴가 잘 보내셨나요? 자,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면 이제 아침 한 10시쯤이 되면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제 노숙자들입니다. 교회에서 사발면을 얻기 위해서 매일 출근을 하듯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반갑게 아 오셨어요 하고 라면을 주는데 라면 봉지를 뜯어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술이나 이런 걸로 바꿔 먹어야 되는데 포장을 뜯어가지고 주면 굉장히 막 화를 내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먹을 것, 빵을 해결해 주는 것일까요? 최근 들어서 교회에서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고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운데 종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욕을 먹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잃어버렸는가? 그 이유는 사회복지를 많이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 1월 15일에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에서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성김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 한국교회는 얼마나 과연 한국 사회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교사 보고서였습니다. 그 안에 보면 개화 초기 때부터 계속해서 한국 사회복지의 뿌리 역할을 한 종교가 어디인가라고 한다면 기독교라고 꼽았습니다. 불교가 초창기 때부터 사회복지 법인수를 갖고 있는 게 104개 정도였고, 천주교가 58개에 비해 기독교는 200개가 넘는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봐도 기독교가 사회복지 가운데 가난하고 열악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역사회 복지관 가운데 운영에서도 굉장히 높은 실적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나 구제 관련된 것은 사실은 초창기 때부터 기독교가 교회가 본래부터 힘써온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우리 교회 역시도 이 사역 가운데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 나눔을 하고 있고요. 또한 문성동과 신안동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매 학기마다 한 2천만 원씩 계속해서 장학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탄절 헌금을 모아서 천안 지역 가운데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에 그들의 성금으로 전달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사회복지를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이냐? 사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요, 기독교가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세상에 무엇을 줄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너희가 교회 가운데 빛과 소금이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단순히 이 모임을 위한 것,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9시, 오늘날로 따지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모이고 성전에 잘 가는 시간 가운데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앉은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보십시오. 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들고 업쳐서 누군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 미문 가운데 갔다가 놓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미문은 특별히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바깥 성전 뜰에서부터 첫 번째로 통하는 입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에 불쌍하니까 구걸이라도 좀 해서 먹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갖다 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지난 40년 동안을 누가 여기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을 40년 동안 산 겁니다.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인해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무기력했습니다. 죄와 유혹에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행복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40년 동안 무기력해 산 그런 안진뱅이처럼 이 거린처럼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기력했던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 본문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일시적인 만족으로 그냥 있다가 다시 허무에 빠지는 그런 절망에 빠지는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무기력한 거린을 위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어나면서부터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미문에 앉아있던 그러한 너무나 처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 그냥 있는 이 사람 누가 쳐다보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 이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했다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쓱 보고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이때 사용된 단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즉 의도적으로 시선을 멈춰서 바라보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인기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만 기독교는 무기력한 사람에게 시선을 의도적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죄와 허물로 망가져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무기력한 그 세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선을 멈춰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며 그 무기력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 미문으로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자신의 신앙만을 위해 나만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디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세상을 위해 기독교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기독교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을 주목하면서 우리 좀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거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문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에 거리는 무심코 그냥 쳐다봤습니다. 쓱. 그런데 시야에 두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멈춰서서 자기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고 주머니에서 동전 몇 푼 겨우 주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 않고 자기를 의도적으로 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야 이거 잘하면 오늘 자리 접고 그냥 하루 그냥 쉴 수 있을 만한 거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정말로 어쩌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여가지고 정말로 나에게 많은 것을 주고 내가 평생을 구걸하지 않고 살아도 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이 거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뭘 줄까 했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나 거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기독교에 실망할까요? 기독교의 진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진리가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돈을 기대합니다. 아니면 성공을 기대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질병을 치유하고 뭔가 잘되고 심리적으로 자기가 마음이 아픈 것들을 치유받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멋진 찬양과 정말로 그런 음악을 가지고 감동을 받는 것을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철학적이고 정말로 자기의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만한 설교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봉사를 요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로 깨어서 정치적인 개혁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훌륭한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잘 지어진 교회로 몰려가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롯데월드를 갔다가 가면서 서초구를 지나가는데 사랑의 교회가 저기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가고 싶게 만들었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독교 가운데 자기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기독교가 주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어보자면 일어나 걷게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앉은뱅이처럼 그냥 그렇게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지나간 사람들이 값싼 동정으로 얼마의 돈을 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나요? 성전 앞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주는 값싼 자비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린의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어서서 정말로 걸으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을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이 자리에서 그저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만을 추구하기에 나와 앉아있는 그 인생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해주셔야 제가 물 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자,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완벽한 복음이 정말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 있는 것, 아니 기독교만 갖고 있는 것을 줄 거야. 그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오한 철학과 탁월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도 사람들은 잘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직 삶을 바꾸는 유일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다라는 것입니다. 릭 홀랜드가 쓴 담대한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복음을 자주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회가 변화되고 민족이 개혁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교훈을 가르친다.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님이시라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깃들어 있다. 그와 반대로 충실한 복음 증거를 외면하는 설교는 교회를 죽어가게 만들고 사회를 부패하게 만든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설교되고 복음이 가르쳐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구미에 당기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뭔가 오기에 즐겁고 편안한 시스템들과 편안한 환경들을 만드는 우리끼리의 모임을 점점점 이루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교회가 오늘날에 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습니까? 교회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행하는 기독교를 향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장한 사이비 종교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선 베풀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성전 미문 가운데 앉아있던 거린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몇 푼의 자선이었을까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진정한 기독교는 주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인생, 너무나 어찌할 바를 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뛰어서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청년 임원들이랑 올해가 MG 10주년 차라 그래요. 미라클 기빙, 엄청난 기부죠. 근데 이걸 할까 말까 제가 오자마자 다들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MG 좀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랑 고민하다가 과연 가장 위대한 것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오셨습니까? 은과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성전 미문 가운데 와서 교회는 오지만 자선을 바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전 미문을 통과해 성전으로 들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동영상 하나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